새 한 마디 가사 없는 노래들이라고 너도 나도 일어나 큰 곡을 울려라 잠에서 젖은 옷을 벗어버리고 둥기둥기 두둥둥 큰 북을 울려라 희망찬 아침 해가 덩실 더덩실 춤을 추노라 나에게 찾아올 거야 좋은 날이 찾아올 거야